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특별히 멋지고 이쁜 해피데이 친구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겠죠? 그래요. 꼭 건강하고 더 건강한 그 영적인 상태이기를 날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좋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너 지금 뭘 그렇게 세고 있니? 아, 우리 사과나무에 사과가 몇 개 열렸는지 세어보는 거야. 참, 네가 그렇게 세고 있는 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 너 혹시 성령의 열매가 몇 개나 되는지 아니? 성령의 열매? 글쎄. 알았는데 몇 개더라? 여러분들, 우리 해피데이 친구들은 몇 개인지 알고 있나요? 또 그것은 무엇 무엇인가요? 오늘 새 찬양 속에서 함께 배워봐요. 어린이 구원 찬송 성령의 열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몇 개인지 알겠나요? 그래요. 9개죠. 그것은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양선, 충성, 온유, 절제예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름다운 것들 뿐이네요. 모두 다 풍성하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이미 주 예수님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누릴 수 있답니다. 그럼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듣고 오죠. 성령의 열매, 어린이 구원 찬송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시간 갖도록 해요. 단어들 중에서 하나님과 잘 어울리는 단어를 고른다면 어떤 단어를 선택하겠어요? 여러분이 말한 답이 맞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책을 준비하고 찾을 준비를 해보아요. 신약성경에 있는 바로 디모데 후서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 주소 번호는요 1장입니다. 1장 7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다 찾은 줄로 알고 함께 씩씩하게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 아멘. 의미는 어떤 어려운 일 또는 두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야 함을 알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좀 더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두려움이나 걱정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세요. 만약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세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바른 행동을 하는 절제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와,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멋진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문제에 대한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게 돼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꼭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에 맞춰서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이 먼저 해볼 테니 잘 들어보세요. 자, 목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 후서 1장 7절. 디모데 후서 1장 7절. 어때요? 반짝반짝 작은 별에 맞춰서 하니까 정말 쉽게 또 이 말씀을 배울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죠. 준비됐나요? 자, 목을 가다듬고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 후서 1장 7절. 디모데 후서 1장 7절. 아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니 더욱 쉽고 즐겁게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겠네요. 이번 한 주간도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될 거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지난주 함께 들었던 또 우리 찬양 듣고 2부 선교사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볼게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시간에 배웠던 선교 그리고 선교사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나요? 그래요. 와, 우리 친구들 뭐라고요? 엄마 아빠랑 또 선생님이랑 이야기해 보았다고요? 와, 우리 친구들 멋지네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는 동안 영어 버전 스톱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그들이 듣고 죄를 용서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아직도 어린이 전도를 위한 센터가 세워지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우리 그 지역들을 기억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겠어요. 오늘도 선생님이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함께 마음을 실어줄 수 있겠죠? 함께 기도해요. 그래요. 준비됐죠?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에서 북한, 사모아, 마셜 제도, 키리바시, 나우루, 투발루 등 여러 나라의 어린이 전도 센터가 세워져서 어린이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해피데이 친구들 한 주간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지도를 보면서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럼 이 시간에 선교사가 되어라 함께 듣고 코리텐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코리텐붐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코린의 가정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기억하겠어요? 네, 항상 손님들을 환영했었죠? 대화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며 기도도 하였어요. 우리 친구들은 한 주간 어떻게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나요? 선생님은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함께 놀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챙겨주었을 거예요. 또 아픈 친구에게 다가가 위로해 주었을 거예요.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였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으리라 생각되어요. 오늘 코리텐붐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줄까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제3장 하나님의 학교에서 그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더 이상 갈 필요가 없게 된다면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은 참 멋진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읽는 법을 배울 수 없고 재미있는 책을 결코 읽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셈법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스케이트보드를 사기 위해 얼마나 저축해 놓았는가를 알아낼 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를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여러분은 그곳에서 지금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천국에 갈 때까지 훈련받아야 하는 또 다른 학교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그 학교에 입학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학교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선생님이 교실 앞에 서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니죠.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코리 역시 이런 하나님의 학교에 다녔어요. 코리가 어린 소녀였을 때 코리는 어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코리는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배웠어요. 또한 그녀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 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학교에서 여러분은 대부분의 것들을 여러분 자신이 겪는 경험을 통해 배우게 돼요. 코리가 자랐을 때 어느 날 코리는 아팠어요. 의사에게로 가서 검진을 받은 후 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코리, 당신은 결핵에 걸렸어요. 집에 가서 누워 계세요. 휴식만이 당신을 치료할 수 있답니다. 그 당시 결핵은 매우 흔하고도 위험한 질병이었어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적절한 치료약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소식은 코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코리는 집으로 가서 곧장 침대에 누웠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방문했어요. 하지만 코리가 오랫동안 아파 누워있으니까 방문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어요. 코리는 침대에 누워있기만 했죠. 코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외롭고 아프도록 허락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코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화가 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록 코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코리가 아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코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학교에서 코리는 때때로 슬프고 외롭다 할지라도 특별히 배운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찬양을 듣고 오겠는데요. 나는 믿음으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주 영성의 만족하리 막걸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때로 슬프고 외롭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법을 배웠어요. 선생님도 하나님 안에 있기에 참 감사할 수 있음에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하답니다. 어느 날 코리는 또 배가 아팠어요. 의사가 와서는 그녀가 앓고 있는 병이 결핵이 아니라 맹장염이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코리는 곧장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은 후 다시 건강하게 되었답니다. 코리의 언니인 베시는 주일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어느 날 베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어요. 코리야, 다음 주에 나랑 함께 주일학교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을래? 5,000명을 먹이는 이야기란다. 코리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린이들은 잘 들었어요. 하지만 코리가 베시만큼 잘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베시가 이야기를 하면 마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그 이야기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잘 가르쳤어요. 5분이 지나자 코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끝냈어요. 어린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빨리 끝냈기 때문이에요. 코리는 도움을 요청하며 베시를 쳐다봤어요. 코리는 더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베시는 코리의 이야기를 받아서 전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해주었어요. 그들이 집에 돌아올 때 코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난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러지 마. 네 자신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 처음에 썩 잘하지 못했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 배울 수 있는 거야 라고 베시가 말했어요. 다행히 코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코리의 여자친구들 중에 하나가 기독교 학교의 선생님이었어요. 코리는 그녀에게 일주일에 몇 차례씩 그녀의 반에서 어린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친구는 코리를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코리는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모든 아이들은 코리의 성경 이야기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코리는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해도 된다는 특별 허가를 받아내기도 했어요. 코리는 학교에 가르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코리가 방문한 학교 중에 하나는 지체장애아들을 위한 학교였어요. 그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코리가 가르쳐준 성경 이야기는 잘 기억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셈법을 알지 못했고 지리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잘못을 싫어하신다는 것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것은 코리가 이야기로 너무나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가죠? 우리 함께 들어볼 찬양은 기쁨 기쁨 이 어린이 구원 찬송 듣고 오겠습니다. 주의 사랑 이야기를 너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던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똑같은 일을 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말이에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주 똑똑한 교수님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답니다. 하지만 만약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면 가장 어린 아이라도 혹은 지체장애 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코리는 주일 오후에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예배를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예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일 학교에 다니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많은 지체장애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놀라게 되었답니다. 코리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하기 원했어요. 어느 날 코리는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저는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거 좋지. 아버지가 말했어요. 난 네가 나보다 더 훌륭한 시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단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 너무 놀라웠어요. 아버지는 네덜란드에서 시계를 가장 잘 만드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코리는 결코 아버지처럼 능숙하지 못했어요. 코리는 열심히 일해서 시계 만드는 자격증을 받아냈어요. 코리는 네덜란드에서 시계 만드는 자격증을 받은 최초의 여자가 되었답니다. 시계를 수선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것은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세심한 작업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위해 이러고자 할 때도 인내가 필요했어요. 코리는 시계를 수선하면서 그런 인내를 배웠던 거예요. 시계 부품들은 아주 작은 것들이었어요. 시계를 수선할 때 조금이라도 손을 떨면 안 되었죠. 그런데 코리는 기도하곤 했어요. 예수님, 주님의 손을 내 손 위에 얹어주세요. 그러면 그녀의 손은 떨리진 않곤 했어요. 세월이 흘러갔어요. 템붐의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세 분의 숙모들은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아프셨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 떠나셨어요. 놀리와 윌렘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고 이제 아버지와 베시 그리고 코리만이 할렘의 바테조리스트라에 있는 가족의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상태가 계속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윌렘이 그들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윌렘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을 함께 선교지로 데려갈 수 없게 된 몇 명의 선교사님들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남자인 하리와 여자아이들인 퍽과 한스가 템붐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들은 템붐 가족의 집에 붙여진 이름이 BJ에서 머무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답니다. 그들만이 그렇게 머무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여자아이들도 템붐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왔어요. 곧 그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것은 하나의 큰 행복한 가족이었답니다. 역시나 코린의 가족은 다시금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기에 행복함을 누르게 되었네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코린의 가족을 돌보실지 궁금한데요. 하나님의 학교, 그 두 번째 시간 다음 주에 들려주도록 할게요. 한 주간도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할게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